달아내면 말아볼 코트 위에 한숨이 골 현실이 두려운 소녀 공을 던질 때면 유일하게 맘이 되려 노야 홀로 던지는 공 림을 향해서 내가 던지는 건 수많은 고민과 삶의 걱정거리 세상을 아는 척하지만 아직 설리고 뭐 코트 안에 놀이터 솜씨새 따라서 발렵한 작은 공이 쳐 성적은 바닥을 기지만 난다 오히려 세상에 다 잘 될 거라며 괜시리 소리쳐 하지만 세상은 되려 겁주 그럴 거면 멈추 머리를 채운 상념 공 대신 미래 던져 또 남들이 칠하는 별정과 성공의 기준은 결국 덕의 앞처럼 커지는 걱정 God damn it 던져버린 공과 함께 퍼진 웃음 턱까지 차오른 웃음은 꿈틀 때는 꿈틀 빨라지는 포부 행복해지는 맘 이 순간은 영원할 듯하지만 해지는 밤이 다시 찾아오면 또 먹는 현실 정신을 차리면 또 겁먹은 병신 같은 내 모습에 자꾸만 또 겁이 나 더 보는 현실 끝나들은 앞서 달려가는데 왜 난 아직 여기 나 숨을 쉬어 아니면 꿈을 꿔 지금 심장박동에 맞춰 다시 너를 줘 남들의 얇은 한자들에 가져 모른 척하면서 약은 코트처럼 인생도 노을전 What am I doing my life? 이 순간은 언제든 다시 찾아오지 않나 다시 나에게 되물어봐 지금 행복한가 그 답은 이미 좀